자기야, 술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다이어트 한다지 않았어? 아니, 다이어트는 내일이야? 맨날 내일이래, 맨날. 응? 내술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아주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응? 봐줄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여보. 누가 이렇게 술 많이 먹였어? 응? 안 되겠어. 우리 여보 이렇게 술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맨날 나한테 살 빼게 도와달라고 하더니 맨날 술 먹고 전화 나오고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준다. 알겠지? 일단은 얼른 집에 가자. 우리 여보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빨리 얼른 집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자꾸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뭐라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다. 우리 여보 똑같이 따라해볼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내가 데려다 줄게. 얼른 가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술 많이 마실 거면 미리 연락해. 그래야지 내가 시간을 미리 빼놓지. 이렇게 갑자기 부르면 되게 난감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취해서 우리 여보가 불러주니까 기분은 좋네. 취했는데도 내 생각 났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가끔 우리 여보가 이렇게 취했을 때가 되게 좋더라. 뭔가 귀여움의 극치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래서 그런지 가끔 취하면 엄청 뽀뽀하고 싶어. 뭔가 뽀뽀했을 때 술은 나를 흥분시키고 우리 자기는 뭔가 달달하고, 그래서 뭔가 달달하게 흥분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자기 취했을 때, 맨날 뽀뽀해줘, 뽀뽀해줘 했을 때, 뽀뽀해주면 엄청 기분 좋아져.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갑자기 또 집에 왜안 들어가? 얼른 들어가야지. 등이 업히니까 좋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게 우리 자기 업어주려고 운동하는 건가 보다.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어. 우리 자기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려면. 얼른 집에 데려다 줄게. 가자. 어차피 여기 우리 자기 집하고 가깝잖아.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 그럼 쉬었다 갈까? 알겠어. 그러면 오늘은 내가 같이 있어줄게. 쉬러 가서 우리 자기랑 같이 유산소 운동해야 되겠는데? 살 빠지라고. 우리 자기 맨날 다이어트 다이어트 했는데. 내가 같이 해주면 되겠다. 일로 와봐. 유산소 운동이 뭐냐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운동? 유산소 운동하면 되지. 그러고 말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알려주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씻어야 되는데. 우리 자기 맨날 술 먹으면 씻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 또 내가 우리 자기 씻기는 거 하나 전문가지. 옷 벗고 얼른 들어와. 내가 씻겨줄게. 구석구석 씻겨줄게. 그러니까 우리 자기 나 지금 술 한잔 했는데 오늘 같이 있을래? 살안 빼도 되겠는데? 이렇게 몸이 예뻐서 살안 빼도 될것 같아. 근데 유산소 운동은 같이 하고 싶다.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간지러워? 기다려봐. 또 간지럽혀줄 테니까. 우리 자기 간지러운데 혀가 고여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어쩜 이리 귀여울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산소 운동 시작한다. 너무 아프면 말해. 알겠지? 우리 자기 몸매 더 섹시해지겠다. 제일 섹시한 것 같아.